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너를 나는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이 스쳐간 여인이여 이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랑 어느 해 만났던 여인이여 넌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난 눈 못 뜨고 She's too whispering in my ears, wanna feel again. She was so perfect, 다시 넌 그녀를 원해. So I turn on like this, baby, won't you come back? 눈을 뜨면 꿈을 깰지도 몰라. 언제 다시 그녀를 만나게 될지 몰라. 우리 눈 만났지, 서로를 아꼈지. 이미 벌써 한 시간이 지났지, 막는 널, baby. 눈을 뜨면